언젠가 눈에 두 발이 닿는 대로 이끌리는 시선을 뺏겨버린 대로 가볍게 걸어갈 낯선 곳을 그리다 또 결국엔 어쩌 난 긴 한숨에 멈춰 같은 풍경은 절대 보이지 않아 하얀 종이에 적어본 bye